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 불후의 고전적 노작,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협은 필승불패이다를 에티오피아 펭귄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 로작 발행식이 최근 출판사에서 진행됐습니다.